솔직 담백한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 브라보. 자, 반갑습니다. 엄청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저 2주 만에 보는 건가요? 몰라요.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아니? 3주? 3주나 됐나? 추석 때 봤으니까. 아, 그러네. 아, 추석 전에 제가 봤으니까요. 추석 때 보고 그죠. 지금 거의 그쵸. 2주 3주 만이죠. 과거 한 1회였나요? 1화 때 갑자기 이제 그 우리 K 양과 녹음을 할 때 우리 토르님께서 저희 원칙을 만들어 주셨었죠. 그쵸, 결방은 없다. 우리 네. 희망채님이 바빠요. 무슨 소리죠? 이랬었는데 우리 희망채님이 많이 바쁘신 관계로 제가 띄엄띄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녹음을 해서 그쵸. 올릴 거라는 거. 각자 생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쵸. 저희 수익이 12억밖에 안 나서 12억이 난다면은 그렇죠. 12억이 나면 이것만 하죠. 이것만 하죠. 24시간 이것만 자 굴린다고. 그 수익 많이 늘었어요. 우리 85원 됐죠. 85원이요? 네. 상당하네요. 저희 한 달 만에 8배가 괄목 상대. 숫자로 보면은 8배 정도 되는. 85원이면 이제는 그래도 현행 사용되는 화폐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전에는 막 원 단위로 1원 단위로 나와가지고 실제로는 받아볼 수 없는 금액인데 750%의 상승. 그렇죠. 네. 네. 인적성 박수 한번 치죠. 엄청난 지금 거의 똑같네요 씨발. 근데 우리 이게 또 어떻게 나눠야 되죠 정 PD? 이게 몇 퍼센트 떼가죠 세금을? 절차로는 한 23% 세금 떼가고 팟빵에서 반 가져가고 저희 네 명이서 엠빵은 또 얘기해요. 이게 나라냐? 씨발 재앙이다 진짜. This country? 자, 저희 팟캐스트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이름은 청년구락부이고요.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물 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하고 구락부는 클럽의 일본식 음역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셋 플러스 이제 유럽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정PD까지 합쳐서 고민, 시사, 인터넷, 이슈 혹은 취업이나 회사 생활 등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이고 실점은 많이 없다는 거 그냥 저희들끼리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패널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부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반갑고요. 2부 서울 사람들은 이혼하면 부천으로,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라는 전태옥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망언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에서 이제 2부 망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부천에 살고 있어서 2부입니다. 우리 제 앞에 계신 토르님. 네. 오딘의 아들, 망치의 주인공, 망치나 토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밀크 플레이버인가? 스트로베리 플레이버인가? 그 밀크 플레이버일 거예요, 아마. 아, 밀크 플레이버인가? 네. 하여튼 그분이, 닉네임도 되게 야릇해요. 밀크 플레이버 뭐야. 근데 별로 없기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새 한나의 머리에 똥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 지금 망치에 있는 밀크 말하는 거지. 진짜 쓰레기다. 아하. 그래서 제 망치 궁금하다 하시더라고요. 네, 댓글을 봤어요. 보여드려야죠 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저희 오늘 또 팟캐스트 봤는데 67%가 대부분 다 남성. 그러니까요. 청취자였죠. 여성 청취자는 33%였다는 거. 아, 그래도 북미에도 한 분 구독해주시는 한 분 계시고, 최근에 여성 구독자 한 분이 또. 북미인데 몰라, 또. 북미에서 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그분도 한남인가요? 포채널 이용하시는. 포채널. 북미의 DC 같은 거죠. 그렇죠. 혹시 이용해보셨나요? 포채널은 위문관이에요? 그 투채널 아니에요? 투채 투시 투시 있어요? 저 몰랐어요. 우리 역시 너드라서 방금 이야기하신 우리 희망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요. 아까 이부가 소개했던 이부 망천 중에서 망천에 사는데 희망을 가져보고자 희망천인데 희망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에 희망보다 현망천으로 진짜 망천이죠. 아, 지금 막 머릿속에 헤이트레이드가 아주 가득해요 지금. 족같은 세상이에요. 네, 오늘 희망채님의 컨셉이 대놈이라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저희들 우리 새 남자의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르님. 아, 네네. 근 거의 추석 이후 그렇죠. 추석 이후부터 지금 10월 초 중순이 돼가고 있는데 그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한 달간 어차피 일하는 거는 네. 매한가지니까 뭐 별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이게 저희가 여기 올, 처음 올 때만 해도 좀 더웠던 것 같은데 그죠 한 1화쯤 들어보면 욕부터 하죠 아 그때 아. 하고 그 그리고 저희 망천님네 그 스튜디오에서 아, 그래, 했을 때 와 극악이었어요 그날 저 빨래 두 번 했잖아요 너무 더웠어 와 그 집 가는데 녹을 뻔했어요 그 개천이 있어요 망천님 스튜디오 바로 앞에 와 거기 걸어가는데 녹았어요 목이 진짜 반쯤 녹았어요 진짜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쨌든 날씨가 갑자기 환절기다 보니까 뭐 당연히 청취자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코가 좀 맹맹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성이죠 아 네 만성이긴 한데 또 계절 오니까 또 바로 또 그러더라고요 예비 대비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또 어쨌든 뭐 별일 없었지만 아 또 플스를 열심히 즐기면서 요즘 무슨 게임 하시죠? 요즘에 게임 샀던 거 다 클리어했어요. 제가 역시. 게임 클리어 속도가 좀 빨라서. 직장인들의. 그쵸, 그쵸. 여과. 갓오브워를 지금 한 3회차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거 재밌다던데. 명작이에요, 명작. 이번 게 또 그 같이 다니는 아들을.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케미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게임이 그냥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문화 예술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임들은. 뭐 단순히 뭐 옛날처럼 조폐고 이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서사가 있잖아요. 네, 서사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망천님. 망천님은 저는 망천님 더 뻔하죠. 네? 더 뻔하죠. 네, 저는 계속 자소서 쓰고 사실 오늘 이제 녹화하는 날이 토요일인데 모 그룹. 모 그룹. 네. 그렇죠. 모 그룹. 상당히 먹여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네, 먹여. 네. 모 그룹의 입사 시험을 보고 왔는데 제게 2등. 예. 네, 마지막 교실을 다 찍었어요. 워낙 어렵다고 또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뭐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고. 근데 이거는 가늠할 수가 없대요. 다 붙은 사람들도 원래 그렇죠. 어? 나 왜 붙었지? 이런데요. 인적성이라는 게 뭐 그럴 것 같진 않고. 역시 떨어졌고. 네, 초에 그 쓰신 회사가 그 계열사가 그 먹이업의 계열사가 본인 전공이랑 전혀 무관한 그쵸 계열사니까. 근데 저를 뽑아줬다는 거는 뭔가 회사 내부에 뭔가 있겠죠? 응?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씨발 얻어 걸린 거예요. 회사 정책이 뭐 있겠죠. 뽑을만 했으니까 뽑았겠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 기준을 뽑아야 저도. 맞아요. 이거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사실 시험을 한 3개 정도 더 앞두고 있는데 그 4개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인적성을 너무 못해서. 에이 뭐 다 똑같습니다. 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갈 수 있어요. 다 똑같죠. 맞아요. 마음에 또 불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서. 본인이 불편하게 했잖아. 아 제가 최근 본인이 어그로 끊어놓고 안티어로 나오나요? 관계에 좀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네. 그렇죠. 한 주 동안 좀 짜증이 나고 좀 많이 미안도 했는데 그래도 본인 당일 또 시험 봐야 되는 날에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쵸 잡는데. 그쵸 그쵸 이게 멘탈 관리 잘해야 돼요 괜히 긁어붓으러 만들지 말고 우리 취준은 웬만하면 혼자 하십시오 우리 망천님이 그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에 이제 대구 쪽에 그 보수의 고장 대구 쪽에 면접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아 맞아 맞아. 그 전일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불편한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 왔어요. 멘탈이 깨져가지고 아 형 전화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전화 왔어요. 저희 사석에서 형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 뭔 일이냐고 하니까 딱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경고했던 거에 대해서. 그걸 관과하고 발생한 일이 터졌더라고요 드디어. 그렇죠. 뭐 스터디에서 뭐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인데 네, 네, 네.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제 제 성격과 제 행동에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이 신경을 엄청 거슬리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민감한 상태였는데 폭발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쏟아붓고 저는 이제 멘탈이 다 갈기가 네. 찢어지고. 그렇죠. 저는 또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맞아요 멘탈이 약해요 네. 그래서 제가 멘탈을 좀 힐링해 주죠 그렇죠 씨발. 그녀의 능력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사실 이게 뭔가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게 어떤 나도 타면 돼요. 그죠? 타인으로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네. 오지게 박아주면 그게 사실 좀 안 좋은 거긴 한데 위안은 되잖아요. 아 임진왜란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 내부의 불안을 조선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외부로 돌리는 거지. 근데 정말로 하나 배운 게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 잘못 아니야 씨발 그 새끼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뭔가 속 시원해져요. 네, 속은 시원해지죠. 네, 속은 시원해져요. 맞아요. 진짜로 도의적으로 잘못했으면은 사과해야 돼요. 그거 사과하고 그러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빠져있지 말라는 거죠. 반성도 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가 너무 힘들 때는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그쵸. 도움이 된다. 이거 취준생 분들이나 수험생들 뭐 다 포함해서 이게 되게 민감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떨어지니까. 그렇지. 뭐 20개 넣어도 20개 다 떨어지고 100개 넣어서 100개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그거가 멘탈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고 마음이 급해져요 사람들이 다들. 이 취업이란 것은 이제 대입이랑 다르게 대입은 어쨌든 자기가 어느 정도 마지노선 나이가 있고 굳이 내가 높은 대학이 아니라면은 자기가 맞는 성적의 대학은 갈 수가 그죠, 있잖아요. 근데 있죠. 취업이란 거는 내가 맞는다고 해서 갈 수 있지 않아요. 뽑아줘야지 가는 거니까 이게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급해요. 정말 급하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그 사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 줘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있다고 남한테 얘기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좋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취준이 잘 되면은 나 혼자 그냥 행복한 게 제일 좋아요. 맞아. 어차피 그 인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맞아. 이게 또 시작이니까. 네, 네 맞아. 맥락이 없어서 듣는 사람은 뭐 맞죠, 얘, 저... 얘네 뭔 얘기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정 PD가 다 편집할 거예요. 이걸 다 잘라도 돼요. 어차피 모르고 들으면 얘네 뭔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저도 두서가 없어서. 우리 얘기니까. 어쨌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죠. 이분님. 저는 요즘에 뭐 이제 애기들 시험이 끝났고 그 시험 기간 준비하는 바쁘고 제가 최근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아니 너무 불쑥불쑥 안티 히어로 조금 평생 조금 오늘 건들지 마세요. 마지막 교수 다 찍었으니까 다 찍어버릴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랑 그 뭐라 그러죠? 매니큐어인데 붙이는 매니큐어? 젤? 몰라요 저는. 뭔지 알아? 여기 정 PD가 또 뭐 갔다. 아 맞아 이거요. 이거 젤라토 팩토리 네일핏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게 있어요. 이거 씨발 말발굽도 아니고 씨발 저런 거 왜 붙여요? 이거를 해봤는데 의외로 또 재밌더라고요. 여튼 뭐 이거 붙여봤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쓱 보더니 뭐니에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붙여봤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 막 등짝을 때리시면서 엄마 해달라는 거 그렇게 안 한대 여자친구 하라면 다 하냐고 잔소리를 들었었다는. 불효자네. 맞지? 엄마 말이 맞지. 조만간 닉 따라 가겠네요. 와 이렇게 또 우리 화목한 가정을 항상 붙어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 왜 이렇게 그 나이 다 우울하죠? 그 나이 뭐 청년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힘들게 사는 와중에서 소소한 재미를 찾으면 돼요. 네. 굳이 아, 나는 엄청 행복해야 되는데 난 왜 일해야 되고 내가 일하면서 왜 고통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맞아요. 그냥 인생은 원래 고통의 연속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정 PD는 정 PD는 늘 행복한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은 별로 없어. 늘 행복하지 않아요? 상위 0.01%에서 진짜 내가 봤을 때 정 PD 멘탈은 내가 계속 좀 분석을 해봐야 돼. 어떻게 저렇게 늘 행복할 수 있지? 부럽네요. 아 근데 정PD도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요? 왜요? 아니, 게임 안 될 때 확실히 족같고 나고 있어. 아니 쟤도 이제 인생에 굴곡이 있으니까. 아 그런 굴곡? 그쵸. 배고프고 배 아프고 이런 거? 아니요 감기 걸리고 넘어지고 다 힘들 때가 있고 힘든데? 그죠, 정PD 내색을 안 할 뿐이죠. 그렇죠, 정PD도 뭐 신발 사이즈가 안 맞을 때? 우울할 때가 있긴 있었죠. 정PD 살 빠진 거 보세요. 살 빠졌다고요? 네. 살 빠졌다고요? 자, 이번에 또 우리 또 살 코르셋 하시는 어떤 불꽃 언니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 이야기를 조심하도록 합시다. 근황이 근데 진짜 별거 없네요. 가면 갈수록 사실 별거 없지 않아요? 취직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쵸, 취직해도 더 없어요. 붙었습니다! 이야! 막 우리 희망천 취업 특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연수원 갔다 와서 다 그만두고 싶어요. 아니 근데 연수원에서 또 연수원까지는 괜찮지, 좋은 그런 인연을 없어요! 될 것 같아요? 그거? 왜 있던데? 안 되는 애들은 어차피 안 돼요. 아 그렇게 또 델룸델 안델란 또 이렇게 가버리면은 한 요거 한번 시원하게 박아주세요. 욕이요? 욕해가지고 욕할 기운도 없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긴 게 있으니까요,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요절 폭풍, 지구촌 소식, 요지경 뉴스. 유지경 뉴스 소리 토르님께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어우 갑자기요? 잠시만요. 뭔가 앞으로 가야 돼요. 아 준비 좀 하세요. 아이씨. 오케이, 오늘 받아줍니다. 자, 유지경 뉴스 패널들이 마음대로 골라온 뉴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뭐 메인 뉴스 아니고 오 이런 것도 있었네? 그리고 한번 오 이거 한번 볼만하다, 가끔은 메인스트림의 뉴스도 한번 가져와보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끼리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전문가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전문가도 안 돼요. 보통 나무위키에서 대부분의 지식. 그렇습니다. 블로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에 치면 사실 다 나오는. 그렇죠.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송의 소재라는 게 솔직히 다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누가 맛깔나게 말을 하느냐.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맛깔나게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 제가 준비한 기사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결혼시키자, 황당한 저출산 대책. 자, 이거는 뉴스 기사고요. 앵커 멘트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졌죠. 기자가 한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위원회에 가봤더니 수박 겉핥기도 이런 겉핥기가 없습니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하고 이제 취재문이 나오는 기사입니다. 전라북도가 개최한 저출산 대책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행정부 지사가 늦게 도착하면서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어졌습니다. 도청국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대책을 발표하는데 내용이 황당합니다. 25세 때 결혼을 시키자는 겁니다. 이건 한번 나와서 읽어볼까요? 도청국장이랑 대학교수 네. 나와서. 좋네요. 제가 네. 국장 하면 제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젊었을 때 결혼하면 빨리 직장을 잡고 애도 빨리 낳으니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아, 대학교 별로 만나는 행사도 해보고 아, 또 대학생 때 결혼하면 취업을 1순위로 추천하고. 네. 현실성 없는 대책에 회의장 분위기는 썰렁해집니다. 10세기 또 그러하네. 시대 흐름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회의는 40분 만에 끝나고 1시간 동안 이어진 식사 시간에는 저출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만 오갑니다. 그 전원주택 잔디가 보통 5일이면 커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벌레가 많아요. 그래요? 식사를 마친 도청 관계자들은 회의장 밖에 카메라가 신경 쓰였는지 식당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뉴스 기사가 끝나는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게 내용을 저희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 전원주택 잔디 5일 안에 큰다는 얘기가 그거 같아요. 애들 빨리 큰다고. 그런가? 그 흐름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관련 없는 이야기. 그냥 진짜 잡담이에요. 그냥 잡담이에요 이게? 그냥 리얼 잡담인 것 같은데. 그래요? 리얼 잡담? 야 씨, 뭐야 이게. 공무원들 돈 진짜 쉽게 벌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저출산 대책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아니 실효성이 있는 저출산 대책이 여지 있었나요? 없고 실효성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대책을 우리도 못 만들어요. 네. 우리도 아이디어 못 낼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돈을 안 쓸 수는 없고 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쓰면은 그래도 안 받고. 네. 이거는 좀 25세 때 결혼을 시키자라는 걸로 만약 이게 이제 정책화가 된다면 우리 저희는 다 범법자죠. 다 실패한 거죠. 우리 이미 뭐 상관없긴 한데 이게 그쪽에서도 짜낸 아이디어일 거예요. 아마. 이게 아이디어죠 이게. 저출산 대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엄청 많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 사람들도 그걸 고려해서 내온 거라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우리 이제 토르님께서 결혼하신다면, 네, 출산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이유는? 전 지금 결혼도 별로 그렇게 생각 없어요. 어떤 쪽으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프리한 걸 위해서 아니면은 진짜 약간 아 그냥 프리한 걸 떠나서 그냥 프리섹스만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내가 내 거 즐기고 싶고 그냥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결혼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진짜 확실히. 우리 희망초님은? 전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다 비슷한 거죠. 너무 막 아 나 결혼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왜 아직 여자친구 없어서 그런가?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약간 그 루트가 있잖아요. 뭐 몇 살에 취업하고 당위성에 한 거죠. 그렇죠. 결혼을 해야 하며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약간 진짜 코스 같은 거를 밟아서 저는 결혼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이는 저도 좀 이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기업에 다니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는 편이고 다른 평균 이상으로 받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기를 갖게 되고 내가 아내가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은 아내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생각했을 때 오랫동안 일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 육아에 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솔직히 장담이 안 돼요. 나도 내 아이가 태어나면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어하는 것도 다 시켜주고 싶은데 그거를 못 해줄 것 같아요. 능력이. 그리고 나중에 그 후에는 내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2세를 위해서라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정 PD는 꽤 그 어떤 뚜렷하면서도 특이한 미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100살까지 몇 살까지 산다고? 224 맞아. 정신 못 차려. 아직도 저러고 진짜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진짜 한숨이 푹 나오시죠. 저희는 오래 봤거든요. 아니, 나름의 그 뚜렷한 그 플랜이 있어요. 아, 한번 얘기해 볼래요? 120대 화성으로 이주하고. 네. 그 경기도 와서 동탄 신도시 거기 근데 임대주택 받아요. 나 진짜 이거를 꼭 우리 여기 MC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었어. 제가 갖고 이제 정 PD랑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정 PD하고 이렇게 뭐 미래 계획을 몇 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220살까지 살 거고 120살 때 그거 왜 들어주는 거예요? 사회봉사예요? 뭐 늘 그렇듯이 뭐 정 PD가 얘기하는 게 뭐 항상 그렇지 않나요? 내 딸이 저라면 진짜 많이 때릴 것 같은데. 네 저도 아니 왜요 뭐 저런 상상할 수 있죠. 아, 근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씨. 나도 아니, 내 딸이 전화기 쳐먹고 저러면 나는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대잖아. 진짜 그렇게 생각 안 되니까. 정 PD 맞죠? 화성 가서 뒤져라. 아니 우리 망천님 딸내미가 네? 와가지고 아빠 나 120살까지 살 건데 이러면 뭐라 할 거예요? 아빠는 60도 지금 어떻게 모르겠는데 120을 보고 있니? 하면서 우리 종 PD는 그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까? 결혼 몇 살 때예요? 80살? 120에 220살까지 하는데 네 번 하겠죠. 죽을 텐데 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젊은 사람들 만날 거래요. 젊은 사람들? 220살에 한 70살 만나면 개 10연계네. 연계 오브 연계네. 센츄리가 다른데? 센츄리가 다르네. 센츄리가 두번 다른데요? 어마어마한데. 이거 뭐 띠동갑이 아니고 센츄리로 와야겠네. 220 정도 되면은. 아유 어마어마. 원대한 꿈을 갖고 있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생각해보세요. 몇 년도죠? 지금부터 200년 전? 1800. 1818년. 18년? 네. 대단한. 자동차 있었나요? 몰라요. 산업혁명. 신대륙 발견했나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 PD도 계신데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 우리 희망추님은 만약에 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워너비 하는 어떤 여성을 만났어요. 예. 그럼 그 여성하고의 결혼 생활을 꿈꿀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 일단 이제 연금 받고 연금 저축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족하게 많이 모아놨잖아. 행복해를 좀 돌려야겠네. 좀 로딩을 좀 해보시죠. 네, 저희 내가 그리던 여자와 네. 지금 잘 만나고 있다. 그렇죠. 결혼을 할 거냐?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과 본인의 이제 어떤 그분과의 행복도를 이제 또 나름 고민할 세부 조건 몇 개 더 줄게요. 네. 직장 대한민국 10대 기업 오. 들어왔어. 예. 연봉은 평균 딱 평균 오. 에버리지. 집 이제 주택 청약 한 10년 박았어. 할 수 있어요? 해야죠.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이거 못 하니까 안 하는 거 같아. 이거를 못 해 대부분. 이러면 다 하지. 이거 하면 다 해. 누구나 다 해. 안 할 이유가 이거 결혼 안 할 이유가 해도 없어. 토르님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결혼을 사실 못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에이씨 이럴 거면 그냥 결혼 안 해 이런 사람이 많은 거지. 만약에 조건이 다 돼주고 뭐 집도 돼주고 집도 맞아요. 되고 뭐 직장도 좀 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럼 결혼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아,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데 같이 사는 것도 좋아. 사실 같이 사는 것도 좋아. 경제적으로 애만 없으면. 이 단순 조건. 애는 쉽지 않아요. 지금은 진짜. 근데 저도 이제 업계가 학원이다 보니까 애들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내 새끼였으면 난 진짜 다 갖다 다 밀어버렸을 텐데. 네, 지금 되게 심각한 게 1970년도에는 평균 출생 아동이 100만이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20만 가고 있어요. 오. 어마어마하죠. 20만이요? 20만. 와. 조만간 20만으로 내려간대요. 5분의 1이 죽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산업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러면, 진짜. 일본이 우리의 미래죠. 일자리가 없대요. 중소기업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만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진짜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인재들을, 비자를 뭐, 좀 편하게 줘서. 쉽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오더라고, 많이. 원래 일본에서 일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일본어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수준도 지금 낮추고 있다고. JLPT N2 네.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없어도 되고, 뭐 비전공자라도 들어가면은 가서 재교육시켜서 사용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미래는 남 얘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막상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출산을 책임져야 될 세대긴 한데 저희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대책이 정말 힘든 게 결국엔 돈이거든요. 그쵸, 돈이죠. 돈을 뿌려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또 재원은 어디서 출연하고. 그래서 왜 그 예전에 국회 뭐야 대통령 대선 당시에 이제 황영영이요? 애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씩 준다? 네. 그럼 황당한 근데 1억 줘도 1억 주면 낫습니까? 아니요. 1억 2, 3년이면 다 쓸걸요? 명당 1억? 우리 이망천님은? 영원으로도 하는데 주면 낫죠. 왜네? 저는 딱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아예 뭐 안 낳거나 아니면 나왔어 진짜 많이 낳는 부담 받네. 축구팀 만 근데 사실 출산과 육아라는 게 여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입장이 더 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나는 낳기 싫다 그러면 날짜 없죠. 그렇죠. 아니 그것도 있고 애가 생기면은 남자는 어쨌든 사회활동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것도 부담이에요. 그쵸. 하나의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뭐 하고 싶고, 나도, 남자도, 어쨌든, 여자도 분명히 이제 애한테 희생해야겠지만, 가정에 희생해야 되고, 남자도 분명히 가정에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양쪽으로 다 고려해보면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게다가 이제는 그거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냥 굴러다니는 돈덩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옷도 그렇고 애들이 저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돈을 돈 많이 쓰죠. 1억 줘봤자예요. 진짜 1억 줘면은 한 2, 3년? 아니 싹 쓸걸요? 순식간에 진짜 순삭 저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저희도 보통 한 달에 얼마 나와요? 카드가? 카드가 없죠. 체크카드만 있죠. 어느 정도 쓰나요? 저 그래도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차니까 예. 한 80? 근데 반값 빼고도 한 60 쓰는 것 같은데. 반값 빼고 60? 네. 그러면 반값 합치면 80에서 100 사이? 그쵸. 더 쓸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저는 제 돈으로 그냥 쓰는 건 150 정도? 진짜 많이 쓰는데? 아니 버는 만큼. 버는 만큼 하는 거니까. 직장인 되면 그 정도 쓰세요? 네. 버는 만큼. 그러니까 월급의 60% 정도는 저축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내가 쓰고. 그러니까 그 쓰는 거에 카드값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등등 모든. 그러니까 저는 현금으로는 제가 쓸 이제 돈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뭐냐 150만 원이라고 치면은 카드값이 150 안에 다 쓰고 거기다 이제 핸드폰 비용까지 해가지고 다 150 무조건 맞춰놔요. 그래서 현금은 잘 안 써요. 거의 카드로만. 저도 한 100에서 한 80, 70 엄청 많이 쓰네.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벌이가 없고 제가 벌이가 지금은 이제 어영부영 있다 보니까는 주로 제가 이것저것 비용을 대납하는 편이라서 거의 대납이죠, 대납.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같이 살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사는데. 아휴, 씨. 뭐 이렇게 팍팍 할까요? 우리나라요? 다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문제인데. 저는 안 그랬는데요. 아 근데 서울만 벗어나면서 괜찮았죠. 아, 맞아. 이거는 너무... 맞아요. 서울 에이. 벗어나면은. 근데 또 서울 살던 사람들이 서울 밖에 벗어나면은 못 살지 않아요? 에이. 우리 여기 평택러잖아요. 어때요? 평택러 어때요? 서울이 좋지. 왜 좋아요? 집에만 있잖아요, 근데. 뭐가 많아서 맞아. 집에만 있잖아요. 220 살 때는 어디 살 거예요? 화성. 화성이요? 그때 화성 있어요? 화성에 뭐 없는데? 화성에 뭐 스타벅스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화성이 이게 약간 이제 공상과학 낭만적이고 거기 내리면 바로 불타는 텐데 바로 얼어요. 낮에는 불타고 밤에는 얼고. 속상되시겠는데. 재밌네요. 220살 특이한 친구. 가 있다는 거. 아, 자, 저 정도까지 생각할 줄 몰랐어요. 진짜. 다음 기사를 한번 심각하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사 우리 희망치님께서 제가 본데요. 아 그래요? 네. 토르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이거 좀 내용이 길어요. 근데 기사 내용 이 기사 내용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최근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도 잘 돼 있고 해서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해당 기사는 중앙일보 잠시만요. 문단문단 나눠져 있는데 조금씩 읽어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뒤에 그 뭐죠? 우리 코너 이름 까먹었다. 문안의 중탄도 이거에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네, 중앙일보 김지혜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제목은 환교액이 불지른 불고기 어원 논쟁. 학자들 야끼니 구설은 엉터리. 제목은 이렇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뭐 모를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요즘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자, 황교익 씨가 한 이야기는 아주 엉터리다. 수학이 넘어 국어학자는 덤덤하게 말했다. 불고기는 야키니쿠의 버나노라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달 초 황 씨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공개 비판한 이후 그의 몇몇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됐다. 특히 황 씨가 TVN 수요 미식회와 자신의 페이스북을 아씨 죄송해요. 페니스북? 제 거요? 페이스북을 통해 역설한 불고기 어원론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셌다. 황 씨는 불고기가 한국어의 조어 원칙에 벗어난 데다가 일본어 야키니쿠보다 뒤늦게 등장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간장 양념 쇠고기 구이의 이름인 불고기는 일본어 야키니쿠의 버나노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표 음식 불고기의 어원이 일본어에 있다는 그의 주장에 친일파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황 씨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불고기의 어원 등 한국 음식 문화와 관련한 말과 글을 수도 없이 뱉었고 또 썼고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눈 전문 작가와 연구자들도 수없이 많다면서 그들은 공개된 지식시장에서 내가 할 말과 글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적이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유수의 국어학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국어학자들은 입을 모아 불고기가 야키니쿠의 버나노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실하거나 틀렸다라는 답을 내놨다. 황씨가 불고기 어원론을 펼치며 내놓은 근거를 나열한 뒤 각 근거들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을 정리했다. 이 이후의 기사 내용들은 이제 각자 국어학자들이 내놓은 이제 얘기들이에요. 네. 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합어 불 플러스 고기는 한국어의 조어 원칙을 벗어난다. 예, 이거 황교익 씨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황 씨는 불고기의 조어 방식이 한국어의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한국어 언중이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수의 국어학자들은 그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한국어에서의 음식명 짓기의 원칙은 재료 플러스 조리법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떡 플러스 볶기, 제육 플러스 볶음, 감자 플러스 튀김 등 이는 목적어 플러스 동사로 문장을 만드는 알타이어계의 언어구조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불고기는 이런 한국어 언어구조에서 벗어난다. 불은 조리법 플러스 고기 재료다. 물론 찜닭이나 볶음밥 등 조리법 플러스 재료로 조어된 합성어도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이며 변칙의 예일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니까 이게 황교익 씨의 주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 요리 이름을 쓸 때 항상 조리법으로 나온다는데 불고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생된 언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 한국어 어원사전을 쓴 김무림 강릉 원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아주 엉터리라고 말합니다. 아주 엉터리라고 합니다. 그는 일단 불고기에서 불은 조리법 자체가 아니라 조리에 쓰이는 재료라고 봐야 한다. 불고기에 굽다는 동사가 아닌 명사 불이 쓰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예로 든 것은 물회다. 물과 회의 합성어인 이 단어에서 물 자체는 물로 씻었다 등 조리 방식이 아니라 물을 재료 삼아 조리했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양진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도 매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 역시 불고기의 불은 불을 사용하는 조리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흔히 먹는 간장게장, 만두 전골에서 사용되는 간장, 만두는 간장을 사용해 조리하는 방식 혹은 만두를 사용해 조리하는 방식같이 특정 재료를 사용한 조리 방식을 단어 구성에 사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면서 불고기가 간장게장이나 만두 전골과 다른 조어 방식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무림 교수와 김양진 교수 모두 불고기의 불은 조리법에 불이 쓰인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이런 조어 방식은 한국어에서 흔하게 발견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 논문 불 관련 어휘의 어원 탐색을 쓴 김지영 경희 사이버대 한국어 문화학과 교수는 한국어에서 상당히 많은 음식명이 재료 플러스 조리법의 방식으로 조어낸 것이 사실이지만 조리법 플러스 재료의 방식이 극히 예외적이라고 보는 것은 많은 음식명을 검토한 후에야 내릴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다른 학자들도 찜닭, 볶음밥, 비빔밥 등 조리법 플러스 재료로 조어낸 합성어도 실제 우리말에서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덧붙였다. 국어학자들은 황 씨가 한국어는 알타이어계 언어구조라고 강조한 것에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김지영 교수는 알타이 어족설은 반 알타이 어족설이 강력히 대두될 만큼 그 자체로 가설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는 한국어는 알타이어로 분류되는 언어들 몽골어, 만주어, 터키어 등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언어로서 알타이 어족에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은 뭐 내용은 여기까지만 봐도 될까요? 예, 아 졸라 기네요. 네, 아 길어요. 끝나짐이 없네. 오늘 방송이 망했는데. 어쩔 거야. 몰라 너. 발음도 되게 안 좋아. 나 내 거 준비했잖아. 꼬막혀가지고. 오늘 방송이 망했네. 아 힘들어요. 살려봅시다.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살려봅시다. 아니야 이거 망했어. 이거는 끝났어 내가 봤을 땐. 아 오늘 좀 조졌는데요? 오늘 아니야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 저번에 문화대중탕 안 하고 일부만 했었던 거랑 오늘 문화대중탕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붙여도 되겠네. 이거 다 없어버리고. 씨발 모르겠다. 해봅시다. 네. 네 일단 해봐요. 지금까지 네. 일단 가봅시다. 되게 우리 방송 자조적이다. 스스로 방송 평가도 열심히 하고. 아 오늘은 근데 뭔가 지금 뭔가 안 돼. 질문 좀 던져보세요. 질문이요? 네 준비해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익 씨? 황교익 씨 뭐야 갑자기. 근데 일단 황교익 저희 아세요? 알죠. 어디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정말 싫어하세요. 오 나를 작은아버지에게 나와가지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와 씨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싫어하는데 작은아버지까지 돼요. 아 저희 작은아버지도 마칼럼니스트시거든요. 오~, 오 이거 인터넷이 나와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맞다락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아일보 아니죠? 중앙일보에서 글을 쓰세요. 근데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그때 한번 여쭤봤어요. 작은 아버지 한교익이라는 사람 이렇게 뭐 같은 그런 업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말을 되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딱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거기서도 나오지 않아? 날쓴 신잡. 아 네. 날쓴 신잡에서 나와서도 막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음식과 결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좀 배움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배움이 짧으니까 근데 딱 작은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렇게 촌철살인으로 패부를 찌르시더라고요. 조금 자식이네. 뇌피셜에 기반한 약간 주장이 있나 봐요. 많아요. 근데 쓰는 언어가 정제돼 있다 보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죠. 그쵸. 네. 대표적인 얘기가 평양냉면이죠. 평냉. 맞아요. 평냉 한때 열풍 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평냉은 국물 육수의 본연의 맛으로 먹는 것이다. 근데 이번에 옥유가 가니까 반액이랑 식초 잘라서 먹어요. 면까지 가위로 잘라서 먹어요. 그 말이 많았었죠. 저는 황교익 씨가 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쓰시는 거 보고 아 되게 좋다 생각했고 군 시절에 수염이 시키를 많이 봤어요. 아, 많이 봤죠. 근데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요. 그리고 되게 전문가적으로 보였었고. 맞아요. 근데 평양냉면에서도 저거 약간 핀트가 저랑 달랐어요. 왜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느껴야 될까라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이분님이랑 망천님 목요 앞에. 그쵸. 유명한 그 평양냉면. 엄청 유명한 집이. 그쵸. 서울에서 나름 유명한 곳인데. 네네. 다들 가보셨죠? 가봤죠. 네, 한번 가봤어요, 저. 네네네. 그, 맛 다들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그냥 냉정하게. 그러니까 그냥 소가 샤워한 물. 그러니까 맛이. 맛 너무 밍밍하죠. 저도 별로 맛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냥 딱 까놓고 해서 가격이 만 원이 넘었어요, 저. 그 돈 주고 다시는 안 먹어요. 그쵸. 그 돈, 3,000원이면 먹어. 네, 그 돈 주고 절대, 차라리 육상냉면 두 그릇을 먹겠어. 맞아. 진짜. 나도 못 먹겠더라. 맛이 없어. 우리 정 PD도 같은 학교 출신이시니까 드셔봤어요? 네, 먹어봤는데, 미식가랑 먹었거든요. 네. 그 울산에 있는. 그분! 네. 울산 신사장님. 네. 네. 미식가. 네. 까다로우신 분. 정말 까다로우신 분하고 먹었는데. 두번 다시 안 가는 걸로. 그래. 가격 보고 깜짝 놀랬다. 아, 가격 보고 한번 놀래고 비주얼 보고 한번 더 놀래고 맛 보고 더 놀래고 삼감 깜짝 놀래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애들은 너무 좋아해. 아 근데 나는 저거 좋아해. 약간 반대인 게 맛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허세가 있다고 봐.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 본연의 평양냉면 맛을 알고 내 입은 좀 고급져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남한테 뽐내기 위해서 맛있다고 하는 걸 거야. 난 입맛은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누구나 다 달고 짜고 자극적인 걸 난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도 반대, 이거 좀, 해봤어요.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반대로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서 평양냉면은 맛을 모른다고 욕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맛은 왜냐면 주관적인 거라서 자기가 맛있다고 느끼는 진짜로 그게 거예요. 맛있는 사람도 있긴 할 텐데 제 주위에도 있어요. 좋아해서 좀 비싸긴 하지만 자주 못 가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슴슴한 맛을? 네. 가서 난 이거 너무 좋다고. 진짜 맛있다고. 근데 단언컨대 대중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중적이진 않다라고 예. 보는 게 정확한데 예. 이제 그 황교익 씨가 수염이 식혜에서 그거를 이제 평양냉면에 대해서 이제 설파하면서 이게 또 특이하잖아요. 남들과는 달라 보일 수 있고 매니아틱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평양냉면에 대한 붐이 굉장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수염이 식혜라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 필동면옥 뭐 이미 다 유명한 곳이니까 거기도 뭐 그렇게 막 줄 서서 먹거나 이런 집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가보진 않았잖아요. 그 전에 안 가봤어요, 저도. 근데 그 이후에 갔었거든요. 근데 저 맛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저 헛웃음 나오잖아요, 진짜. 너무 슴슴해. 너무 솔직히 슴슴한 그 가격에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슴슴하다? 심심하다? 이런 맛보다도 일단 우리가 평생 동안 먹어온 냉면과 맛이 다르고 제가 느낀 기대하는 맛이 다르고 제가 느낀 맛은 이게 고기 국물인데 고기 국물을 왜 시켜놨지? 맞아. 왜 사골 국물을 시켜서 먹지? 이걸 왜 냉면에다 먹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진한 맛도 아니지 않아요? 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골에다 물을 타서 어. 약간 맥주에 물탄 것처럼 사골에 물탄 맛이야. 그냥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제 약간 그래서 그 수염 이식회 내에서도 황교익 씨랑 그 이제 전현무 씨요. 어 전현무랑 그 신동엽이랑 되게 그 대척점이 많이 있었어요. 막 요리 갈 때 신동엽 씨가 이제 어 나는 여기 음식 정말 맛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이제 황교익 씨가 음식 본연의 재료의 맛은 아. 당신이 모르기 때문이야라고 늘 그러니까 그런 그게 졸라 웃긴 거야. 그러니까 그 음식의 맛에 대해서 도구마 그러니까 교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있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신앙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앙처럼 돼가지고 그 하나의 집단을 맞아요. 만들 수 있어요. 결속력 있는 집단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팬들이 이제 팬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교익에 대한 신드롬이 생기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 네. 맥주 선전인가도 나오고 그 왜 대장부라는 소주 광고, 있죠? 네. 대장부라는 소주 아, 네, 네, 네, 네. 그거 광고도 찍었었어요. 이게 진짜 소주 본연의 맛이라고 하면서 막 근데 그 본연의 맛이라는 걸 누가 정하는 거야? 그 사람이 정하는 거야? 본연의 맛은 그 풀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난 그게 뜯어먹고 사실 편향되면 또 소 이렇게 핥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뭐 본연의 맛은 누가 정해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기에도 사실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그 저도 이제 요리를 취미삼아 해봤지만 재료를 가장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맛이 가장 맛있게는 아니지만 어 내일에 더, 맞게 어 내일에 맞게 그리고 어 조금 더 맛있게 올바르게 요리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 가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지는 구워야 맛있어요. 근데 볶아서 그냥 쪄보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가지는 볶아서 먹어야 돼. 가지는 잘못된 거야. 가지는 구워서 먹어야 돼. 잘못된 니는 거야. 맛을 몰라. 너는 가지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구워서 먹는 게 맞아. 라고 하면은 이거는 웃긴 거죠. 이거 초밥집에서 제일 심하지 않아요? 횟집이나. 야 누가 초밥이랑 회를 초장에 찍어 먹냐? 간장에 찍어 맞아, 먹어야지. 맞아. 이런. 근데 이건 완전 지방 차이고 맛 차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무시하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황교익 씨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맞아요. 이게 근데 이게 당연 황교익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들 그러니까 코니 꼰대 세대들 저희가 보는 7089 세대들 그 세대들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여지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평양냉면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봅시다. 어, 나는 맛이 없어. 그러면은 너는 씨발 너는 몰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심하고 야 여기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 야 그게 나도 처음에 맛이 없었다? 난 먹다 보니까 아 맞아 좋아져 맞아 좋아 여기까지는 인정 뭐 그럴 수 있지 먹다 보니 익숙해지고 본인이 그렇다는 어, 거니까 어 본인이 그렇다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 세 번 먹기 싫을 사람도 있고 너무 솔직히 나 너무 비싸 평양냉면 만 원이 넘어가는데 근데 내 입맛에 강요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 야 네. 이거 이렇게 먹어야지 이런 맞아. 식으로 이게 그게 평양냉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떡볶이도 하는 엄청 논쟁이 됐어요 황교익 씨가 떡볶이는 많아요. 그 몸에 안 좋은 음식이다 해롭고 그리고 세뇌된 음식이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그 논란도 있었죠 약간 황교익 씨가 전라도 분이세요 마산 아닌데 마산 경상도예요? 네. 어 그러면 반대였나 보다. 본인이 경상도인데 원래 약간 외할머니가 군산 분인데 교토에서 그러니까 제일 교포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토 지방 음식이 약간 슴슴하대요. 거기가 그 지방이. 그래서 자기가 외할머니 집에서 어렸을 때 군산에서 살면서 외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간이 별로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입맛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란도 있었잖아요. 전라도랑 경상도 음식에 대해서 네, 그 아시신다면서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근데 하나의 논쟁이 있었던 게 유시민 씨가 이제 경상도 출신이니까 경주 아, 그 경상도 지방에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없다. 그게 전주에서 있었던 방송이에요. 근데 이제 황교익 씨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또 디스를 어, 이제 오피니언 리더로서 네. 또 칼럼니스트니까 그걸 한마디를 한 거죠. 이거는 그 맛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맛있는 거지 실제로 맛있지 않다. 그래서 어. 또 경상도 음식을 막 또 그게 무슨 궤변이야? 그러니까 궤변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맛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딱 지적한 게 김영하 그 작가가 이거 오리엔탈리즘의 그 뭐냐 의식 구조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 오리엔탈리즘이 그거 동양에 대해서 차별적인 그렇죠. 시각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양인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네, 시각과 그렇죠. 편견.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에 대한 구조가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걸 음식을 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서 네 나눠서 분리한 거죠 어, 애당초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지방 사람이지만 원래 지방 사람인데 전라도나 경상도나 다 음식 조금 작게 먹어요 왜냐면 그거는 짧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네. 음식이 상하니까 짜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 더 따뜻한 곳이고 그리고 상하니까. 북쪽으로 하면은 슴슴하죠. 얼려서 먹으니까 어차피 다 냉동되니까 그렇죠. 슴슴할 수밖에 없죠 맛이. 그냥 기후적 차리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 단순히 생각이 그렇게 하니까 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 지어버리는 거는 이제 환경시의 오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음식도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맛이 계속 변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음식을 만드는 건데 약간 전통을 고수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 꼰대의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평양냉면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좀 해봤어요. 평양냉면이 이제 어쨌든 북한에서 유래된 북쪽 지역에서 유래된 그렇죠. 음식이긴 한데 평양냉면도 시대마다 맛이 다르대요. 김일성 시대에는 슴슴한 맛, 최근에는 다니기 넣어서 먹는 맛. 그러니까 그때는 김일성이 그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옥류관에서 그 냉면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맛있던 거야. 그때 그 시절에 옥류관에서 일했고 그때 탈북했던 탈북 요리사들은 슴슴한 맛, 슴슴한 맛이 평양냉면이라고 그러고 최근에 탈북했던 사람들은 다대기 넣어서 먹는다고 그러고 그때는 그러니까 재료가 없었을 뿐이고 지금은 다대기 넣어서 먹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평양냉면이란 것은 그냥 먹기 나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조를 쫓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쫓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만들어놓은 것 개발했는가도 사실 밝히기가 너무 어렵고 맞아요. 물론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그걸 연구가 될 수 있죠. 그걸 해내는 사람도 연구자고 그래서 최대한 해보는 게 또 이제 문화사의 이제 문화 역사학자들의 역할이기도 그쵸. 하고 그렇죠. 그리고 칼럼니스트도 그거에 일조해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환경 씨는 그걸 차단해버린 거죠. 내 말이 이거니까 네. 이거다 라고 가버린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감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전문가들이 나타나니까 네. 정말 더 힘들어지죠. 이렇게 먼지나게 털리고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에 지금 대부분 교수들의 교수들의 국어학자들의 막 이기문 서울대 명예 교수 이분은 또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아마 국어 국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그 한국문화통사라는 두꺼운 책 하나씩 박혀 있는 이기문 경영학과에서 맹큐 같은 거. 아 맹큐 경제 네, 약간 그런 경제학과 맹큐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우리 또 희망천님께서 또 이쪽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이거 이분이 황교혁 씨가 불고기에 대해서 어원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에 글 쓰신 거 제가 공유해드려서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저는 저도 솔직히 전문가 아니죠. 저도. 아 전문가 아니에요. 같은 전문가. 이 사람도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신박과 이 사람도. 그렇죠. 국어학 수업 전공 수업 딱 두 개 들었는데 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 사람은 마칼럼니스트고 그래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이게 제일 커 거야. 이게 제일 커 마칼럼니스트고 국어학자들이 공통된 의견 한 명의 다수의 그리고 권위 있는 그쵸.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여러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책도 쓰신 분들이 아니라고 했으면은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하 하고서 다음부터는 잘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바득바득 우겨요. 그게 나는 너무 맞아. 재수없는 거야. 재수도 없고 어이가 없는 거지. 아, 이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약간 뭐 이렇게 막, 야, 그거야 했다가. 질러놓고. 말을 못 거둬. 말 안 바꾸고 그냥 노빠꾸로 약간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권위가 있을수록 좀 더 그런 어깨가 힘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네. 황교익 씨는 지금 이미 너무 갈 때까지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지금 무너지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지금 이거는 옛날에 했던 얘기고 막걸리. 막걸리도 최근에 이따가 얘기 그렇죠. 나오겠지만 그렇죠. 막걸리 얘기를 해서 황교익이 이제 어그로를 끄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옛날에 황교익이 했던 거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 그런 걸 다 이제 아카이브 돼 있던 거를 사이트도 만들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사이트 있어요. 황교익이 그 지금까지 했던 헛소리들과 그리고 어떤 이율 배반적인 행동들. 그렇죠. 라면은 예. MSG가 들어간 불량식품이다. 안성탄면 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거에 이제 확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정점을 찍은 거죠 이번에.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까 뭐 권위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황교익은 권위가 없어요. 발화 권력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권위는 아니에요. 네. 권위를 갖추려면은 그거에 대한 뭐 배경 지식이나 하다못해 학력이라 갖춰야 되는데 학력 뭐 논문 신방과 출신이에요 결국에. 신방과니까 말은 잘하겠네.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말로 망하네요. 그쵸.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말 많은 놈이 집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요즘에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한 파트만 더 읽어볼까요? 한 파트만? 한 파트요? 우리 망천님이 읽어볼래요? 저요? 어디를 읽어볼까요? 우리 일제강점기 여기가 괜찮지 않을까요? 불고기는 일제강점기 시절에야 만들어진 말이다. 이것도 약간 그게 이제 황교익 씨가 주장하는 내용. 네. 이게 제일 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일본이랑 연결돼 있으면은 또 냄비군 사람 민감하게 보죠. 그렇죠. 금방 끓어오르잖아요. 네. 불고기는 일제강점기 시절에야 만들어진 말이다. 기록은 그렇지만 하고 이제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황 씨는 불고기는 분명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말이다. 동아일보 1935년 기사에 불고기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불고기는 아무리 빨라도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일본어에서 야끼니쿠라는 음식명이 영어 바비큐의 번안어로 등장한 것은 1870년대라고 주장한다. 불고기는 정말 조선시대 이전에는 없었던 말일까? 라고 했어요. 네. 이것만 보면 타당하죠? 그렇죠. 기록만 봤을 때는 기록만. 네, 그렇지만 기록만 따져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국어학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네네. 자, 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로 국어학자 이기문 서울대 명예 교수가 쓴 불고기 이야기. 네. 아, 와, 책, 아, 불고기도 있네, 논문이. 야, 논문 쓴 사람한테 까불었네. 하필 또 불고기야? 2006년이에요. 2006년. 네. 논문인데, 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교수는 이 논문에서 불고기는 옛 문헌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불. 과 고기는 한글 창제 초기와 그 뒤 여러 문헌에서도 볼 수 있으나 이들의 복합어인 불고기, 불고기는 중세어, 근대어 어느 문헌에서도 볼 수가 없다. 19세기 말엽에 간행된 한 불사전과 한영사전에서도 심지어는 1938년에 간행된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에서도 불고기라는 표제어는 볼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불고기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된 것은 1950년에 발행된 한글학회의 큰 사전이 처음이다. 여기만 읽으면 이제 황교익이 맞는 그렇죠. 말 같은데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고기라는 말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경험과 증언, 기록들을 근거로 불고기가 1945년 광복 이전 평양, 넓게는 평안도 지역에서만 쓰이던 방언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원로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광복 이전까지 서울과 그 이남의 지역에는 숯불에 고기를 구워먹는 관습이 없었기에 서울말에는 불고기가 없었을 뿐이며 그 이후로 옛 문헌에서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김양진 교수도 이기문 교수의 주장에 동의해 불고기가 평안도 방언에서 온 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지형 교수도 우리가 쓰는 일상어들이 사전에 없는 것은 흔한 일이라면서 불고기가 사전에 등재되기 전인 1938년 가수 박향림이 부른 오빠는 풍각쟁이야에도 떡볶이와 함께 불고기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31년 2월 9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한 연재소설에는 이미 불고기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정리하자면 불고기에 대한 기록은 황 씨의 주장처럼 일제강점기 이후의 것들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어학자들은 기록보다 앞서 말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기에 불고기라는 말이 등장한 정확한 시점은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게 맞죠? 그쵸.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전이나 기록에 등장되는 것은 언어에 있어서 아주 나중에 일입니다. 그렇죠. 아주 네. 후에. 아주 아주 나중에 일입니다. 그 등재되기 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쓴 영어, 아주 많은 유행어들. 반가 뭐 이런 거. 네.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안 쓰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말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반가반가란 말이 뭐 2020년에 사전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아 반가반가란 말은 2020년에 사전에 등재되었으므로 네. 그전에는 언중에 사용하지 않던 근데 말입니다. 2019년에 일본 뭐 어디서? 판카판카헨토리라는 일본의 애니메가 있다. 이걸로 보아 반가반가는 일본의 판카판카라는 말로부터 어원이 근거한다.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번안어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같은 논리 구조죠, 그게. 결국. 정확히 말하면은 단정할 수 없다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데 이 황 마칼럼 리스트의 그쵸. 문제는 이거다라고 그쵸. 말을 하는 거죠. 팩트처럼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네. 확실한 게 없는데 사실은. 저 언어만큼 확실하지 않은 게 없어요. 맞아요. 여기 맞는 말이 알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말들이 꼭 다 표준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우리 어떤 거 있죠? 우리 한참 그 치즈 등갈비? 아, 그쵸. 되게 유행했었죠. 네. 그쵸. 치즈 등갈비 있던 말 아니잖아요. 치즈랑 그렇죠. 등갈비가 그렇죠. 같이 먹으니까 치즈 등갈비가 있는 거고. 근데 요즘에 유행 안 하니까 치즈 등갈비란 말 자체를 안 쓰죠. 그렇죠. 같은 거랑 볼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이게 일본어에서 나왔다? 그럼 이건 또 일본에서 또 유래된 등가루비라고. 치즈, 너, 어, 치즈, 등... 치즈, 또 등가루비. 그러니까 엄청 의미 없는 행동인 거죠.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황교익 씨는?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갑자기? 혹시 이 말이 나온 그 방송 같은 거 보셨나요? 방송 자체는 저희가 생방송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한규혁 씨가 방송의 패턴이 항상 그래요. 어떤 음식이 만약에 나와요, 그러면은 아 이 음식에 대해 뭐 유래 아 맞아요 이런 거에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딴중을 한 번씩 걸어요. 아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왔다 아니면 뭐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은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패턴이 많아요. 그 와중에 나온 거죠. 불고기가. 불고기 잘못 건드렸네.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불고기는. 근데 이거는 잘못 건드렸다기보다 너무 쉽게 생각해도 황교익 씨의 의견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너무 밀어붙인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사람들은 사실은 신경 안 써요. 네, 신경 안 쓰죠. 불고기가 뭐 일본말에서 왔든 뭐 중국에서 왔든 불고기는 불고기인데 중국에서... 이 사람은. 내 말이 맞다. 어. 이 태도에 이게 맞다고 사람이, 하니까 예. 이 사람들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것도 한번 있지 않았어요? 닭도리탕? 닭도리탕은 옛날에 나왔죠. 네. 한규혁 씨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 수없이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말이었죠. 닭도리탕도. 그냥 닭도리탕 해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진짜. 근데 지금 다 닭볶음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닭볶음탕? 닭을 사실 볶지도 않는데, 닭도리탕은. 네. 조리법이랑 안 맞아요, 실제 음식이랑.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한번 논란이 돼서 뭐 도리가 뭐 일곱 마리니 어쩌니 해가지고 새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말에 컴플렉스. 대한 컴플렉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전 좀 그게 크다고 생각해요. 뭐 일본 말에서 왔다 이러면 뭔가 이성이 마비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되게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이거 다 그냥 먹으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일본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 같아요. 그 빵은 왜 써?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뭔 말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그 순화어 쓰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벤또를 뭐 도시락으로 이건 이제 그런 운동도 있었고 아마 그거를 열심히 하시는 그 학자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분 이름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비행기는 뭐 날틀로 그런 게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다 하나의 네. 그 가치가 있는 행동들이죠. 그렇죠. 그게 그분이 이제 제안한 말들이 이제 언중들에게 퍼져서 실제로 이제 더 많이 쓰는 말이 돼서 이제 표준어가 된 경우도 있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거를 굳이 내가 맞아 네.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런 것 같아요. 황교익 씨에 대해서 이게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좀 문화 대주탕으로 넘어가는 접점에 대해서 잠깐 접점? 예, 이러면서 한규혁 씨가 이것만 논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골목식당이 많이 네. 유명해지면서 이전에도 이제 한규혁 씨가 백종원 씨를 많이 저격을 했죠. 설탕을 많이 쓴다고 막 그렇죠. 그랬었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막걸리 논쟁으로 인해서 지금 요 사태까지 다시 벌어진 거거든요. 사실 불고기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재조명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잠깐 이번 코너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문화 대중탕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했던 요지경 뉴스 어떠셨나요? 너무 두서없어 씨발 오랜만에 근데 약간 제가 이번 방송을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바이면 좀 급하게 잡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진짜 두서없이 막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고 막 이것저것 올려 뉴스가 일단 각자 정리 안 되고 다 네. 던진 거 가져와가지고 기사를 긁어와가지고 요약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요약을 할 생각 없어. 그럼 난 문화대중탕 준비했다고 씨발 기사를 막 긁어 누가 준비했어요 이거? 네? 혼나야겠네. 급하게 긁어와서 저희가 더 이제 좀 두서가 없는 방송이었다는 거 이슈 그러니까 저희가 이슈될 뿐만이 아니라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걸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조적인 방송.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 댓글로 따끔하게 저희도 성장을 좀...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방송 뭐 댓글로 따끔하게 방송 준비 좀 제대로 해라. 제발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좀 해줘. 좀 족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진짜. 저희 달게 받겠습니다. 언제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달게 받겠습니다. 원하시는 방송 방향 이런 거 얘기해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니까 네. 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토르님 뭐 욕 좀 그만해주세요 라든지. 아 네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에 야, 진짜 패밀리즈는 공부하세요. 네. 아, 자 만약에 댓글에 뭔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진짜 그 방송을 완벽하게 그거를 아, 다 예. 준수하는 네. 그런 방송을 한번 제가 보여주면은 오. 그쵸 청취자들과 좀 소통을 괜찮은데요? 하는데 네, 뭔가 그게 약간 어떤 소통, 테마로서 네, 소통 특집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씨발 한번 패밀리 공부할게요 씨발 이기려고 공부합니다 꼭 이겨먹겠다고 아유 진짜 참나 자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1부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2부 문화대중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